여북선 아니 12명의 판옥선 천자청통은 발포전 명량한 무한도 절대 진지할 필요는 없으네 중무공 역사 공부는 영화 한 번 더 보고 이 노래는 즐겨 이순신 동상 앞에 섰는 동장군이 오기 전에 하나로 모여 난 새우니까 날아가 영웅들아 나와라 불돌 못 받아와 현실 꿈은 다를 바가 없는 Red Ocean 겪은 장군 양반 노비 국민이란 단어 앞에 똑같이 motion 자 이제 게임 over 그건 이 Ocean 난 겁이 나 겁이 나 Oh yeah 뱀 멀미나 멀미나 Oh yeah 모두겠어 난 아버지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난 겁이 나 겁이 나 Oh yeah 뱀 멀미나 멀미나 Oh yeah 한 발 뒤로 가 허공을 보고선 준비들 하시고 So 랩으로 화낸 난 중일기 내 신발은 명품이 아닌 집신 서울 한복판 펼친 낙익진 지사 같은 자세 우린 다 외인 미천한 신들은 죽지 않았고 불타는 사명감을 지었고 상처가 유감으로 끝나도 십상시와 맞서고 이루 난 겁이 나 겁이 나 Oh yeah 뱀 멀미나 멀미나 Oh yeah 모두겠어 난 아버지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난 겁이 나 겁이 나 Oh yeah 뱀 멀미나 멀미나 Oh yeah 한 발 뒤로 가 허공을 보고선 준비들 하시고 So 마라 우리 안에 내포된 근성의 DNA 여태까진 그저 동전의 한면 이제 들리는 선조들의 함성 약하지 않아도 우린 똑바로 섰지 우리의 목소린 생각보다 컸지 지금이나 그때나 두려움의 용기 타올라라 타올라 꺼질 때까지 Burn it